성격 부러워? 나는 내 성격 부러워? 응, 너무 부러워. 왜? 장애인이라서. 난 너 닮아서 안 부러운데? 그래? 내가 널 닮은 거지. 그러니까. 나는 누굴 닮았을까? 네 애비 닮았겠지. 네 할아버지? 응. 장애인 있잖아. 똥칠하고. 그래서 너 똥칠하는 거니 지금? 응. 애비 얼굴에 똥칠하는 거니? 어. 근데 개새끼야. 인생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지. 아니? 괜찮아 개새끼야. 나는 어차피 개새끼. 네가 개새끼로 인정한 난 개새끼니까. 근데 빨개 벗고 나간 개새끼야. 그건 개새끼 애비야. 그러니까 개새끼 애비야 나는. 아 개새끼 애비도 아니고 너가 인정한 나는 개새끼야. 욕 열심히 해. 너 시벨로마. 너 시벨로마 나보고 개새끼라 그랬지. 나 개새끼야. 그래, 나 개새끼 애비 아니야. 시벨로마 개새끼 애비 아니라고. 이 정신병자 같은 새끼야. 난 개새끼야. 개새끼 애비 아니야. 네가 분명 개새끼로 인정했어. 그래 안 그래? 네가 개새끼로 인정했잖아 이 시벨로마. 때리지 마. 내 때렸어? 이거 안 때린 거예요? 이게 때린 거야? 어디 아픈데? 아픈데를 대봐. 여기요. 여기요. 아파 지금? 네 맞았어. 진단서 떠와. 병원 가서 진단서 떠와. 내가 따라줄게. 진단서 떠와. 택시를 좀 주세요. 왜 줘? 지금 정신병자 아니야 이거. 왜요? 무슨 또라이 새끼네? 너만큼 딱. 지금 진단서 떠와 이 시발. 진단서 안 떠오고 있어. 너 떠오고 있는 거야. 2주 지나서 나? 그런 건 아니지. 잘못된 거. 일주 지나서는 아무 생각 없다? 아, 나 택시비 줘. 야, 이 등신 새끼 요 앞에 병원 있어! 눈두병원 가, 진짜! 차 학교보다도 가까워. 눈두병원 가보라고. 아, 그럼 거기까지 가면 택시비 날라고요. 아니, 진짜서 뛰는데 왜 택시비를 주냐고! 이 등신 새끼! 이거 정... 아니, 병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야, 장애인아! 중국병원 있다고, 이 장애인아! 아, 거기까지 가는데 택시비를 달라고요. 말도 안 통하네, 장애인이라서. 아니, 등신 새끼. 아니, 물건